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27일 아라키 사카이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.